여전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과 내 손을 잡아줬던 너의 미소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다시는 느낄 수 없지만 여전히 남아 있어 여전히 남아 있어 선명하게 남아 있어 남아 있어 무대는 끝났고 난 누워서 밀리고 밀린 가사를 적어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지 시원한 바람이 얼굴에 닿으면 올해 여름도 끝이 났다는 걸 차갑게 느낄 수 있지 1년 한 달 하루 1분 1초에 모든 건 변해 오늘도 어제가 될 거야 근데 난 지금 부르는 이 노래가 너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길 원해 지나간 여름엔 유난히 더 많이 보였던 손바닥 무대 위로 몸을 내던지 너 횟수는 계속 올라가 팬들의 얼굴을 기억해 맨 앞엔 익숙한 라인업 시작을 같이 했지만 이젠 못 보는 얼굴까지도 너도 내일이 되면 내 눈앞에 없을 수 있다는 걸 알아 미안해하지마 부서지지 않게 소중히 담아둘 거니까 유난히 뜨거웠던 지난 여름과 내 손을 잡아줬던 너의 미소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지만 다시는 느낄 수 없지만 여전히 남아 있어 여전히 남아 있어 선명하게 남아 있어 남아 있어 너가 느끼는 나의 음악이 루즈해져도 머릿속에서 뛰어놀던 내 몸짓이 주춤해져도 잡은 손의 온도가 미지근해져도 무대 아래서 뜨거웠던 발길들이 뚜뚜해져도 난 그때를 다시 떠올릴 수 있어 잊혀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랬어 yeah. 언제든 돌아봐도 돼 난 여기 남아있어 oh, yeah. 돌아봐도 돼 난 항상 아직 기억해 2012년 겨울 저 무대는 내겐 잊을 수 없는 성탄절 선물 우릴 비춰주던 그 조명들 어디에 있어도 여전히 뜨거워 내 We all rolling oh Alea Axor 밟고 있는 무대가 조금 달라졌어도 각자 자리에서 빛나고 있어 영원히 가슴 속에 남아있어 유난히 뜨거웠던 yeah, yeah, yeah. 지난 여름과 내 손을 잡아줬던 너의 미소 이제 다시는 볼 수 yeah. 없지만 다시는 느낄 수 없지만 여전히 남아있어 여전히 남아있어 선명하게 남아있어 유난히 뜨거웠던 너의 미소 이제 다시는 볼 수 없지만 아직도 여전히 여전히